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책을 보니까 제임스 랑게의 이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19세기 후반에 미국 사람인 윌리엄 제임스와 독일 사람 칼 랑게가 거의 동시에 이 이론을 발표했기 때문에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고 부른다는데요. 그 내용이 재밌습니다. 우리는 되게 슬프니까 울고, 무서우니까 도망가고, 즐거우니까 웃고, 그러죠. 하지만 이 이론은 거꾸로입니다. 우니까 슬퍼지고, 도망가니까 무서워지고, 웃으니까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사실 한참 울고 있는 아이에게 왜 우냐고 물어보면 이유를 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때를 쓰기 위해서 억지 울음을 울다가 진짜로 엉엉 울기도 하죠. 자, 이렇게 신체적인 변화가 감정적 변화를 일으킨다. 이것이 제임스 랑게 이론인데요. 혹시 지금 우울하거나 의기소침해 계신 분들, 속는 삼치고 이 제임스 랑게 이론 한번 믿어보세요. 우울할 땐 명랑하게 행동하고, 의기소침할 땐 활력 있게 행동하고요. 여수의 이찬주 씨, 그리고 하이텔의 안현태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5번가의 비명 중에서 In My Life, 비틀즈의 음성으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좀 음악 나가는 동안에 음악에 맞춰서 미소도 짓고 웃어보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기분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것은 제가 실험을 해봐서 알아요. 고3 때 내내 제가 그래봤거든요. 그랬더니 효과 있던데요. 여러분도 앞으로 그런 방법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가 저희 시간에 나와서 종종 영화 전문 잡지 프리미어지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을 거예요. 이 프리미어지는요, 해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집계를 발표하는데요. 최근으로 보니까 현재 헐리우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선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1위에 올랐다는 건데요. 메이저 영화사의 사장들을 제치고 이렇게 감독이 1위에 오르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100명 중에서 영화 감독들만을 이렇게 따로 뽑아서 순위를 매겨보니까 스필버그 감독 다음에는 로브 라이너 감독이고요. 3위는 존 휴스 감독입니다. 글쎄요. 사실 홈알론이 히트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존 휴스 감독은 100위권 안에 올라온 적이 없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아주 무명 감독이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준 히트작은 매번 내면서도 결정적인 작품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 외에 야구선수들 보면 3할 때 타율이면서도 홈런은 잘 못 치는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존 휴스 감독이 그런 경우인데요. 홈런 이전에 그런 준 히트작들 살펴보면요. 브렉퍼스트 클럽, 또 위어드 사이언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에밀리오 에스테베스가 주연한 그 브렉퍼스트 클럽은 주제가가 데이트에서 더 유명하고요. 위어드 사이언스는 컴퓨터를 가지고 미녀를 유혹하는 장난꾸러기요. 그 안소니 마이클 홀이 인상적이었던 그런 작품이죠. 자, 오늘 시네마 천국 시간에는요. 존 휴스 감독의 또 다른 준 히트작 1988년에 만들었는데요. She's Having a Baby 준비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완벽한 가정에 완벽한 인생을 꿈꾸면서요. 하지만 결혼식이 끝난 순간부터 그 꿈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직장 문제, 집 문제, 돈 문제.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총각 시절이 그리워지고 게다가 바람 피워보고 싶은 생각도 슬슬 납니다. 그 와중에 여자는 약속을 깨고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들 부부 어떻게 될까요?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결혼 예찬 코미디입니다. She's having a baby. 이 불완전한 세상의 완전한 부부인 제이크와 크리스티 역에는 풀러스와 불가사리에서 우리가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케빈 베이컨, 그리고 Once Upon a Time in America의 데보라인 엘리자베스 맥거번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킴 베싱저의 남편인 알렉 볼드윈이 제이크의 친구인 데이비스로 나오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스타가 되기 전이었죠. 청주 내덕일동인 김숙현 씨, 지방이라서 비디오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이 영화 She's Having a Baby는 비디오 제목이 결혼의 조건입니다. 혹시 그곳에 없으면요. 오늘 저희 프로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자, 잠시 뒤 시네마 천국 She's Having a Baby 여러분께 띄워드립니다. 너의 첫 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Now and then I feel as though I want to escape the real and take a trip to the heavens. 늘 새로운 감각 인터메초.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터정 한국 여자 김명희. 김영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영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사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가슴 아픈 눈빛이 말해주는 그 한마디. 안녕. 장하두의 새로운 앨범 축축법. 애틋한 사랑의 시를 음악으로 만나보세요. 장하두의 축축법. 홀리그램. 수학 독본? 수학을 읽는다는 뜻인가? 맞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학책이야. 수학의 모든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도 금세 풀리더라고. 이야, 본고사에도 강하겠는데? 고교 수학의 새로운 강자, 수학 독본, 한길사. 얇은 봄옷엔 비너스 슬링크 브라를 했어요. 비너스 슬링크 브라.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자연스럽게 살아나요. 비너스 슬링컵 브라. 봄옷엔 슬링컵 브라를 했어요. 사랑의 비너스.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터정 한국 여자 김명희. 김명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인생은 게임과 같다는 It's All in the Game. 카멜이 부른 이 노래에 맞춰서 타이틀이 흐르고 새신랑 제이크 브릭스의 나레이션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우죠. 제이크의 아내가 될 크리스티입니다. Kristen Bainbridge. Well, that was her name. Now she has my name. Briggs. We are Mr. and Mrs. 이제 곧 결혼식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카메라는 양쪽 집안의 가족들을 보여줍니다. 제이크와의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소근댑니다. He's too immature. She's a gold digger. There's little or no gold to be dug. He's plenty old. People don't mature anymore. They stay jackasses all their lives. 손주가 장가 가긴 너무 어리다는 할머니와 충분히 갈 나이가 되었다는 할아버지. 자, 그렇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떨까요? Crying out loud, can you put a smile on your face? Give me something to smile about.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데 어머니는 뭔가 불만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처가 쪽을 봐야죠. I'll lay you two bits that little pea brain is going to be late. Don't be silly. You wouldn't let me throw him out when I had the chance. Now the little SOB is going to be a goddamn relative. This is what Christy wants. Please don't spoil it for her. Why? She's in love. 장인이 될 분은 사위나 그 집안이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에요. 자꾸 투덜대는 장인을 장모가 달래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딸 크리스티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는 것 같죠? 한편 신랑 제이크는 결혼식이 열리는 교회 앞 차 속에서 친구 데이비스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이크의 비공인 아내나 마찬가지였던 데이비스. 그러니까 데이비스에겐 오늘은 제이크와 이혼하는 날인 셈이에요. 그만큼 둘은 절친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데이비스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면서 결혼을 말리지요. Look, I'm not going to say this again. You don't have to go through with this. You can walk. You say the word and we are out of here. Marriage will wait. Time won't. 하지만 친구가 말린다고 결혼식을 취소할 수는 없지요. Let us all join in the Lord's Prayer. Our Fathe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목사님의 주례로 주기도문 암송과 함께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목사님의 결혼 서약이 제이크의 귀에는 다른 의미로 들려옵니다. 신부에게 중앙 냉난방 시설이 된 방 4개짜리 집과 크레딧카드와 벤츠차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 또 해마다 봄이면 바하마 여행을 시켜주고 결혼기념일만 되면 꽃을 사오고 아내의 얼굴에 뾰루지가 났던 여드름이 났던 시도 때도 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들리죠. 자, 신랑과 신부의 결혼 서약 장면 들어보세요. Kristen, wilt thou have this man to be thy husband? And wilt thou pledge thy troth to him in all love and honor, in all duty and service, in all faith and tenderness, to live with him and cherish him according to the ordinance of God in the holy bond of marriage? I will. Wilt thou, Jefferson, have this woman to be thy wedded wife? Wilt thou comfort and keep her in sickness and in health? Wilt thou provide her with credit cards and a four-bedroom, two-and-one-half bath home with central air and professional decorating? A Mercedes-Benz? 2 weeks in the Bahamas every spring? Wilt thou try to remember the little things that mean so much, like flowers on her anniversary, a kind word when she's had a rough day, and an occasional, gee, honey, you look pretty today. Will thou be understanding when she is tired, headachy, or upset about something? When she feels ugly, or when she has a big pimple on her chin? Will thou not be such a pig when you shave and shower? Will thou listen patiently to long stories about kids' colds, kitchen towel, clothes, shoes, makeup, hair, sore feet, and decorated checkbook covers? I will. 결혼 서약이 마치 고문 같았지만 제이크는 얼떨결에 그러겠노라고 서약했습니다. 마침내 결혼식은 끝이 났고 비록 바하마나 나이에가라 폭포는 아니더라도 신혼여행도 갔다 왔고 싸구려긴 하지만 그럭저럭 지낼 만한 아파트도 구했고 이제 신혼 살림이 시작됩니다. I graduated college in the spring and for reasons still not clear to either of us. 두 사람은 합의를 봅니다. 제이크는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그리고 크리스티는 남편이 석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일단 살림을 도맡기로요. 여하튼 경쾌한 출발입니다마는 결혼 생활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겠죠. You don't like fish? I love fish. If you loved it, you'd eat it. I only made it because it's healthier. No, I honestly love it. It's just a little overwhelming to have swordfish and... trout. 영양이 풍부하고 맛있게 먹으라는 크리스티. 포크로 쿡쿡 찔러보고 마는 제이크. 밥상에 값싼 생선만 달랑 올라와 있습니다. 게다가 바짝 태우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고요. 크리스티의 요리 솜씨가 형편없는 까닭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가난한 대학원생이다 보니까 생활비가 쪼들릴 수밖에 없죠. 이제 그들은 서로가 직장을 갖겠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둘 다 직장을 갖게 됩니다. College boy. Stay in the pants. Hey Morty, how about those cups? Shut up.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 차림을 한 제이크가 농담을 걸자 입닥치라고 소리치는 상사. 제이크가 출판사 창고에 앉아서 타이프를 치고 있습니다. 원래 제이크의 꿈은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대학원도 다니고 글도 쓸 겸 돈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구한 거죠. That's part of the job, Dad. I don't work late because we need the money. We don't, we're fine. That's true. 장인 장모가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제이크의 아픈 곳을 찔러댑니다. If you're gonna piss your life away writing some goddamn book that nobody is ever going to give a crap about, why did you have to involve my daughter? Let's say she gets pregnant. What are you gonna do? 아무도 안 읽는 글 따위를 써서 어떻게 내 딸을 먹여 살리려고 그러나. 게다가 애라도 생기면 어쩔 거야. 순간 제이크는 미래의 자신을 떠올려 봅니다. Christy, is the baby warm enough? We're fine, sweetie. Don't burn your book. Maybe we can get some wood. Wood's expensive. Words are cheap. 추위에 떠는 마누라와 아기를 위해 원고 뭉치에 불을 지펴서 추위를 녹이는 가난한 소설가의 모습. 제이크는 장가간 게 서서히 후회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아내 크리스티마저 맞벌이를 시키고 있는 형편에 뭐라 대꾸할 길도 없고 결국 대학원을 때려치우고 직장을 다니기로 결심합니다. 일단 소설가 되는 건 보류해야겠죠. I got the job. We celebrated with Chinese food, and Christy bought me 2 suits, 6 ties, and a commuter rail pass. 제이크는 광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일회용 기저귀에 광고 카피를 쓰는 일이에요. 크리스티도 승진을 했고, 이제 그들은 할부지만 방 3개에 욕조 2개가 딸린 2층 집을 샀습니다. 집을 장만한 기념으로 시어머니가 소파를 사주려고 했지만, 며느리 크리스티는 거절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시어머니 취향에 맞춰서 집을 꾸미기 싫다는 것. 둘째는 소파 사줘놓고 올 때마다 소파 자랑 꺼낼 텐데 그게 싫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그 소파 문제로 아내와 한바탕 한 다음 제이크는 독백합니다. The house, the furniture, the fights, those were symptoms. The disease was growing up. And it was happening faster than I ever imagined possible. 집, 가구, 직장, 부부싸움. 뭐 결혼이야 원래 그런 거지만 내가 결혼해서도 피터팬처럼 전지전능하리라던 기대는 정말 망상이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제이크가 이제야 좀 감을 잡아가는 듯하죠. Gonna burn him. Hey, Cynthia, he's gonna burn him. Gregory, put that down. You know what two things I like about you most, Briggsy? Can't imagine. Your wife and your lawnmower. 그럭저럭 만사가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제이크는 이웃집 아저씨들과 잡담을 하면서 휴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이크가 무슨 상표에 잔디 깎는 기계를 쓰는지 그런 데만 관심을 둘 뿐이고 그들의 부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들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데이비스가 찾아왔습니다. Really got to come to New York sometime. I know. And we talked about trying to convince Christy. I mean, I really want to. I mean, it makes Chicago look like... Chicago. Do you work, Aaron? She models. Oh, really? I just did a video. Are you... 데이비스는 아직 총각인데요. 뉴욕에서 사업으로 제법 돈을 벌었는지 광고 누드 모델이라는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제이크가 섹시한 그녀에게 자꾸 눈길을 주자 크리스티의 눈매가 심상치 않네요. 그런데 눈치 없는 제이크, 하지 않아도 될 제안을 하고 맙니다. Hotel? Don't be silly. Why don't you stay here? 호텔로 가지 말고 자기 집에 묵으라는 거죠. 순간 크리스티의 눈이 커집니다. 다음 장면. 상상되시죠? I'm supposed to make my best friend stay in a hotel. Best friend, my ass. You haven't seen him in 2 years, and in that time, he has turned into a complete jerk. Excuse me? You heard me, and his girlfriend is nauseating. Nauseating? Her mother died last night, but she didn't want to come. She models nude in videos. She wasn't nude, though. She was wearing one of those cheap things. It wasn't a video. 말다툼 끝에 제이크는 침실에서 쫓겨나고 쫓겨난 제이크에게 데이비스가 바람을 팍팍 집어넣습니다. Should I live like you? Yes. I can't. Why not? Because you live for yourself. I don't. I have Christy. You want some more truth? No. Too bad. It's rude and it's raw, but it's right on the money. She's holding you back, man. You are a drowning man. She is an egg. 백날 있어 봐야 돈도 못 벌고 아내한테 잡혀 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소설가는 언제 될 거냐. 웬만하면 이혼하고 뉴욕으로 와서 새 출발하라. 데이비스는 이렇게 꼬드깁니다. 제이크는 크리스티를 사랑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지만 조용한 가슴에 파문이 있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죠. 아니나 다를까 아내와 나이트클럽에 놀러간 제이크는 한 금발 미녀에게 홀딱 빠집니다. 거기서 별다른 일은 생기지 않았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까지 그녀가 나타납니다. 남자들 다 그런 겁니까? Why couldn't I accept who I was, what I was, and where I was? Why couldn't I be like everyone else who rode the train? Were they mindless, anonymous drones following the scent of money to a senseless, forgotten end? Or were they the 결국 나도 그렇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 그렇다면 돈이나 벌고 재미있게 살면 그뿐일 텐데 내가 뭘 잡자고 이러는 걸까? 답은 떠오르지 않고 제이크의 머리는 복잡하기만 할 뿐입니다. 자신도 한때 소설가가 되려 했었다는 직장 상사가 제이크에게 충고를 합니다. I measure my life in degrees of happiness. I'm supporting my family in a way that makes me happy. I got a nice house. I got a real nice car. And once a year, I write an ad that I'm proud of. And that's what you want. 오랜 직장 생활 덕에 좋은 차도 좋은 집도 얻었다. 꿈은 성취되기가 어려운 법. 자네도 헛생각 말고 열심히 일해서 돈이나 벌어라. 직장 상사로부터 대충 이런 내용의 충고를 들은 제이크. 가슴이 철렁합니다. 자신도 어영부영하다가 저 직장 상사처럼 속물이 돼버리는 건 아닐까 하고요. 잠자리에서는 늘 수동적이던 아내 크리스티가 요즘 웬일인지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제이크는 열심히 원인 분석을 해봅니다. For the first time in our relationship, she took the initiative. Suddenly, and without warning, the game had turned on the hunter. My first thought was that she was mistaking me for someone else. Second thought, she'd started drinking in the afternoons. Third and final thought, she loved me. I missed the target, but hit the tree. 첫째 이유, 날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서. 두 번째 이유, 술 취한 김에. 세 번째 이유, 날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셋 다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크리스티는 임신을 하기 위해서 제이크 몰래 피임을 중단했습니다. 당분간 아이는 갖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깬 거죠. 이유야 잘 모르지만 아내 크리스티가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제이크는 생활에 활력을 얻었고 이제 소설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크리스티가 피임 중단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제이크는 비명을 지릅니다. 인생 종친 것 같은 절망 때문에요. 자, 이 고백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If I tell you something, will you promise not to get mad? What is it? Promise you won't get mad. Tell me what it is. You have to promise you won't get mad. Okay, I promise I won't get mad. I stopped taking the pill 3 months ago. Computing, but you must remember this. If you feel a kiss, you have to let go. Your mind goes yo. Picasso said it was a crime to do it one more time. To imitate yourself is a danger to your health. But there's this thing. You have to let go, your mind goes yo. Yep. 이튿날 기저귀 CF 촬영차 스튜디오에 나왔다가 제이크는 나이트클럽에서 보았던 매력적인 아가씨, 그 꿈에서도 보았던 그 아가씨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모델이었죠. 제이크는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녀를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결혼 반지를 보고 제이크가 유부남인 걸 안 그 미녀, 아내를 사랑하느냐고 묻지요. 사랑한다고 대답하자 그럼 왜 자기를 불러냈었냐고 묻습니다. 오물쭈물하는 제이크. 그러자 미녀는 가버립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해야죠. 이런 정곡을 찌르는 말을 남기고요. 자, 이 장면 들어보시죠. Are you still in love with her? Yes. Yes. Absolutely. Absolutely. If you're still in love with her, how come you're here with me? It's okay. You're nervous. Nervous? I'm not nervous. Oh, come on. Hey. Why do you think I'm nervous? Because you don't know what you want. 바람도 아무나 피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제이크. 마치 시간이 자신의 인생을 끌고 다니는 것만 같은 상념에 잠깁니다. 이런 그의 기분을 노래가 대신 표현해주는데요. Love and Rockets가 노래하는 Haunted When the Minutes Drag라는 노래입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제이크에게 아내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소식을 들려줍니다. Went back to the doctor today. Oh, yeah. Are you okay? My tests are all in. Yeah. It's not me. I'm fine. Well,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I'm okay. Well, obviously you're not okay if you can't get pregnant. I can get pregnant. Well, if you can get pregnant, then why aren't you pregnant? Because you can't get me pregnant. 의사의 말이 피임 중단 석 달이 지났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원인이 크리스티가 아니라 제이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이크는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했고 부부의 잠자리조차 병원으로부터 그 날짜를 지정받아야 했습니다. 제이크는 만사가 귀찮지만 크리스티가 아이를 갖는 데 대해서 워낙 열성적이라 그저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애를 썼기 때문일까요? Jake, we're gonna have a baby. I found out this morning. I didn't want to tell you on the phone. How do you feel? 드디어 크리스티는 아기를 갖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제이크는 아내로부터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어리벙벙할 따름이죠. 이제 화면에는 Everything But The Girl의 노래 Apron Strings가 흐르면서 임신한 아내와 이렇게 배부른 아내를 둔 어정쩡한 남편의 하루하루가 펼쳐집니다. Christie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오고 가슴도 엉덩이도 하루가 다르게 커져갑니다. 임신 전에 입던 것보다 사이즈가 두세 배쯤 커 보이는 아내의 속옷을 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남편 제이크. 크리스티와 제이크가 함께 입덧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함께 임산부 교실에서 열심히 체조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Wonder as the days unwind, will he have your eyes on mine? Then I wake up to my high. Apron strings, cold and lonely for time brings. Thoughts that only will be quiet when to my apron strings. You'd be happy wrapped in my apron strings. You'd be happy wrapped in my I'd stumbled into a marriage, drifted into a career, and backed into fatherhood. It was too easy. I couldn't convince myself that everything was all right. There was something out there. 열심히 소설을 쓰고 있던 어느 날, 제이크는 무엇인가 곧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곧 그 무엇인가가 닥칩니다. 마침내 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I'm working. Jake, honey, it's time. Time for what? 임산부인 아내는 오히려 침착한데 남편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랴부랴 가방을 챙기고 병원으로 차를 몰지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정작 태워야 할 만삭의 아내를 태우지 않았네요. 다시 되돌아오는 제이크. 언제 한번 해봤어야죠. 크리스티를 병원에 데리고 온 제이크. 그녀를 안심시키느라 되는 말 안 되는 말 이것저것 떠들어댑니다. Alright. You did good. Good. Listen, Christy, I think we should work out some kind of like a signal when the contractions start because I didn't know it was coming. So if you could just like a Morse signal, I don't know, just grab my arm. That's good. That would be good. Yeah, grab my arm when it starts. Just that's it. It started again. It already started so soon. Oh, God. Nurse. 통증 주기가 빨라진 크리스티 분만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는 걸까요? 간호사가 분만실 창문에 서 있던 제이크를 밖으로 몰아냅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고 악을 쓰는 제이크. 하지만 악 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이크는 복도에서 크리스티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Christy, I want you to listen to me right now, okay? Listen to me. You've got to listen to me. I want you to stop pushing with your contractions. No, no, no, I got to get it out. Christy, you've got to listen to me. I want Relax. You to stop pushing with your contractions. Oh, I don't know. I got to get it out. You're not doing yourself any good. I got to get it out. I got to get it out. I got to get it out. Oh, God. 알고 보니 아기가 거꾸로 섰습니다. 그러니까 산모도 아기도 아주 위험하다는 얘기죠. 눈물이 마구 쏟아지는 제이크. 복도 소파에 앉아 초조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크리스티와의 결혼 생활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바로 이때 영국 여가수 케이트 부시의 노래 This Woman's Work가 흘러나오죠. I should be crying, but I just can't let it show. I should be holding my 마침내 괴로운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됐습니다. 제이크는 원래 지뢰 짐작을 잘하죠. 아이는 잘못된 것 같다고 지뢰 짐작한 제이크. 아내를 위로할 참입니다. You don't want anybody else to tell you. Babe, it's a boy. What? We have a boy. 아들을 낳았다는 아내의 말. 모든 걱정들이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Every time he smiles, and when I come to him, that's where I feel home. Yes, I'm running through like a river song. She gives me love, crazy love. 드디어 아빠가 된 제이크, 소설가답게 한마디 합니다. And in the end, I realized that I took more than I gave. I was trusted more than I trusted. That I was loved more than I loved. That what I was looking for was not to be found, but to be made. 마침내 나는 깨달았다. 주었던 것보다 더 많이 받았고, 신뢰했던 것보다 더 신뢰받았으며, 사랑했던 것 이상으로 사랑받았다는 것을. 아울러 내가 갈구하는 것은 찾아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도. 제이크는 아내 품에 안겨있는 아기에게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She's Having a Baby라는 제목의 제이크가 쓴 소설 원고가 보입니다. 이제 영화는 끝나고 자막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출연했던 배우들 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유명인들이 차례로 나타나더니 제가 끼 아이 이름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Larry, Bob. If it's a boy, name it after me, Russell. Jefferson Jr. George. Arnold. Caleb. Ian. Mark. Marmaduke. Otto. I don't think there are enough Ottos around. Douglas? Reginald. Igor. Hyman. Schwuck. That's good. Schwuck. I don't know what it is I heard on the bus. David. Alfred. Herwer. Melonhead. Or Lizard. 유명 스타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소개해드리죠. Ghostbusters의 빌 머레이, 얼마 전에 세상을 뜬 존 캔디, 마이키 이야기의 크리스티 엘리, 농구 스타 매직 존슨, 여가수 벨린다 칼라일, 코미디언 댄 에크로이드,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테드 던슨, 은밀한 유혹의 우디 해럴슨, 가수 로이 오비슨, 배트맨의 마이클 키튼, 그리고 매튜 브로드릭. 정신이 없네요. 드웨인, 클라우스, 토비, I'm a sissy, but okay to be a priest. Blind boy grunt. Jasper. Opie. Walter. And if you want to torment him, you could call him Cecil. Charlie. Terrence. Charlie. The first. George. Harry. Jeffrey. Reuben. Or you could go silly and call him Skippy. Wheeler. Jim. When... 오늘 시네마 천국 존 휴스 감독의 존 휴스적인 너무나 존 휴스적인 영화였습니다. She's Having a Baby 띄워드렸는데요.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데이브 웨이클링이 부르는 She's Having a Baby입니다. 자, 여러분 기분 좀 좋아지셨어요?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Like you miss your wife.